지수 씨, 얼굴이 왜 그래요? 무슨 일 있어요? 지하철에 서류 봉투를 놓고 내린 것 같아요. 오늘까지 내야 하는 보고서인데 어떻게 하지요? 그러면 어서 지하철 분실물 센터에 전화해 보세요. 알았어요. 그렇게 할게요.